오랜만에 나를 마주치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인사하며 꺼내는 너의 얘기. 누구와 만나 무얼 했는지, 너 요즘은 어떤지, 살만한지, 소식과 근황을 전하고 나면 내 걱정으로 마무리. 그럼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, 나 괜찮아, 문제없어.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나는 괜찮지 않지.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널 죽도록 미워하지. 혼자는 기분을 내비치며 널 아프게 말하는 친구에게, 아냐 이제와 다시 돌이켜보면 오히려 고맙다고. 다시 나는 웃으면서 다행이네, 나 괜찮아, 문제없어. 그러나 사실은 슬프게도 전혀 괜찮지 않지. 매일 밤 어김없이 꿈속에 널 마주하지.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지, 나는 괜찮지 않지. 매일 밤 눈 감으면 꿈속에 널 죽도록 미워하지. 그럼 나는 어떡하지? 하루하루 거짓말은 쌓여